또 한 번의 사랑에 나 치유할 수 없이 다치고 행여 그 사람 다시 내 품에 안기길 꿈꿔보지만 그 사람은 이제 나를 기억조차 하기 싫은지 가슴에 나는 그리움마저 지워지길 바래 내 사랑아 나의 사랑아 가질 수 없는 사랑아 생각나는 추억조차도 그대 허락하지를 않네 그냥 잠시 스쳐간 듯이 다묻고 살라고 왔네 기억조차 하기 싫은지 가슴에 나는 그리움마저 지워지길 바래 내 사랑아 나의 사랑아 가질 수 생각나는 추억조차도 그대 허락하지를 않네 그냥 잠시 스쳐간 듯이 다 묻고 살라고 왔네